빛이 모여 하나 둘 모여든 빛이 보여 기억처럼 너머에 Let's run 다른 차원의 세계 뜨겁게 타오를 때가 됐어 숨 죽여 기다린 때가 왔어 긴 터널 너머에 저 빛을 따라서 심장은 똑같이 뛰어 Hold up.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듯 머릿속은 온동 정점은 흔들리며 부르르 떨고 있어 덩덩 답을 할 수 없던 수많은 날들 낯설지가 않아 전부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깨어나 마주 한 곳에 너와 나 한 시간 나를 관통한 넌 데자뷰 Wake up 회색 빛거리에 빛이 모여 하나 둘 모여든 빛이 보여 기억처럼 너머에 Let's run 다른 차원의 세계 뜨겁게 타오를 때가 됐어 숨 죽여 기다린 때가 왔어 긴 터널 너머에 저 빛을 따라서 어지러운 이 도시를 버리고 달려 너 있는 그곳에 내가 있을 테니 저 빛을 향해 뛰어 Now we escape 끝없이 강타면 기적처럼 꿈속의 기억은 현재가 돼 돌아왔어도 Let's run 우린 결국 그곳에